아름답던 기억들 두고 떠나가면 어떡하나요? 매정이 돌아서던 그 모습 모처럼 박혀져 있죠. 빼낼 수가 없는 기억들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눈을 뜨는 것조차도 그대의 사랑이 필요한데 어떻게 피워낼까요? 가득 차있는 사랑했던 그대와 행복한 우리 사랑을 우리라서 좋았어 지냈었잖아. 생각도 못한 이별에 서서 움직일 수가 없어서 마냥 기다리고 있잖아.